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또, 아이. 이해가 안 돼. 썼잖아. 한 페이지? 아, 선심노 끝난 것 같다? 네. 끝났다고 봐야 한다? 내가 그걸 냉수하는 거라고 생각할 모양인데, 냉수가 아니라고 진짜 걱정된다고요. 사실 그러잖아요. 지금, 저, 이명박 같은 아마추어가 대통령이 되니까 저렇게 굴러가는데, 저 노회찬이가 대통령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일머리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평생 시스템 속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야. 네? 아니 말로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컴퓨터 청와대에 가서 컴퓨터 못 켜가지고 로그인을 열흘 동안 못했잖아. 아 그걸 보니까 아, 아득하더라고. 아득해. 제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 회사 생활을 이렇게 저는 회사에서 생활을 좀 해봐서 알아. 이 규모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위 아래 자기의 권한과 책임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정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부서장한테 부하 직원 한 10명도 안 되는 부하 직원들 그 통솔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통령이 돼서 로그인도 못하면 어떡해. 맨날 길에서 이것만 하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해야 돼?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결국에는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실무자를 만들어내는 교육. 근데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답답해. 신나요. 보세요. 137페이지. 그러면 뭐, 여기 석학 소리 듣는 학자들한테 일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아요. 교수들한테. 못해요. 원고 마감일자도 못 지키는 인간들한테 뭘 시켜. 아유, 짜증나. 관식 내 말 맞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어떤 교수를 갖다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수의 원고로 책을 내본 저기 있는 출판사 편집자한테 물어봐서 마감일자를 잘 지켰는지 물어봐서 아니었다 그러면 하면 안 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마감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렇잖아. 나는 저기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한 번도 원고 마감일을 어겨본 적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문화일보에 글 쓸 때나 이렇게 미디어도 쓸 때나 물어보면은 아이고 여기 우리 교육 잡지도 좀 그러지? 원고 첨탁하면 어떻게 들어오나? 팩스에다가 대충 써갖고 니들이 알아서 써라 하는 놈 있어 없어? 없어서 문화일보는 그런 게 있대. 예전에 김종훈 선생님 원고 첨탁을 하잖아요? 200자 원고 10매를 써달라 그러잖아요? 마감일이 오늘 아침이야. 근데 오늘 아침 팩스가 하나 들어온대요. 팩스에다가 이게 6필로 메모를 대충 써서 보내고 담당 기자가 열매를 쓰라고 하는 놈들이 있대요. 그런 놈들이 원고를 무지하게 또 안 준다고 지랄 떨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명만 가라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여튼 원고 마감일 안 지키는 사람이 거의 90%지. 반쯤 돼? 그래도 여기 우리 교육은 잡지에 필자 특성상 착한 사람들이야. 응? 바쁘지 않은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 아, 우리가 저 길거리에서 운동하다가 여기 들어 앉아가지고 아, 지리하고도 지리한 그 나날의 일상을 견뎌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못 견디면 안 됩니다. 누가 저 공부도 잘하는 놈 아니지만 누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 날마다 열심히 그 테니스 선수들 날마다 훈련하듯이 골프 선수들 날마다 훈련하듯이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어김없이 날마다 지리하게 날마다 천재가 어딨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137페이지 험난한 시대. 아 이거 정말 험난한 시대인데 험난한 시대입니다. 험난한 시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은 이미 아까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그 앞 시간에서 네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문적으로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더 이상의 철학적인 발전이라고 사유의 발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왜 스토아 철학, 회의주의 철학, 에피크로스 철학 이렇게 나오는 이 철학 세 가지는요 한마디로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이에요, 이제.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 설악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알무의 추구, 지적인 추구, 알매 추구로서의 철학하고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하고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학은 좋은 거는 목에서 병구 씨 목에서 뭐가 좋아요? 자기는 어떤 철학이 좋아? 자기라고 그렇게 이상하다. 우리 사귀어요. 병문 자기. 에? 알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매 추구로서 지적 추구로서의 철학이 있고, 에피크로스 스토아 회의주의처럼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이 있는데 어떤 쪽이 좋겠냐고 자기. 알매 추구? 아, 겪어봐요 한번. 네, 이빨도 좀 빠져보고. 삶의 태도로서 철학이 난 좋아요. 요새 그래서 뭐 누가 아, 뭐 해결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냥 그래 그런답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은 행복하게 살았잖니. 자꾸 그렇게 생각해. 칸트가 어쨌든 그래 걔는 좀 짠하잖아 인생이. 뭐 이렇게 그냥 그들의 인생이 짠했다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만 따지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변태스럽게 더 이상 알매 추구로서 지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이 안 생겨요. 응? 그래서 요 위승이 이런 학생들이 확 스님 저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인생 힘들 텐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 무슨 책을 읽어라 이런 게. 김태희 하지마 하지마. 그냥 사로. 어? 박사로. 어? 박사로. 어? 가슴 묶으면서 박사로. 뭐야 나는 막 내일 공부해야 될 거 생각해서 술도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어? 동생들하고 의절하고 그러지 말고 막 열심히 막 심하게 더 살고 그래. 아, 그래서 어쨌든 에피크로스 요 세 덩어리에 그래서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입니다. 잘 읽어두면 인생이 우울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잘 읽어두세요. 지난주에 그 집회 가신 분들 이렇게 이렇게 네 분 나오고 선생님 어디 가죠? 저기 젊은 선생님들이 가자고 그런다고 50 넘어가신 양반들이 말이야 집회 가가지고 뒷쫄딱 맞고 이게 무슨 청승입니까? 뭐 사드렸어 맛있는 거? 어? 광화문에 좋은 음식점도 많은데 하다못해 그 어? 미진 거기 가서 메밀국수라도 사드리지 교문부 앞에. 아, 젊은 선생님 다 소용없어.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옥상에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줄. 많은 철학들이 우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인간의 기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기본 문제예요. 이것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철학을 위한 철학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먼저 우리에게 제기되는 문제고, 즉 순서는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이 먼저예요. 그게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겠네 생각하다 보니까 알매 축으로서의 철학이 가는 거죠. 그게 역전돼 버리면 안 돼. 철학을 위한 철학이 돼요. 많은 플라톤 추종자들이 수와 기하학의 본성에 대한 주목할 만한 탐구를 시도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제자들은 논리학과 과학에 관한 그들의 다양한 관심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발전을 더듬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얘기 중요합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붕괴. 자, 폴리스라고 하는 것의 붕괴. 요건요, 그리스 도시국가의 붕괴와 야심적인 군주들 사이의 무의미한 전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 있죠. 폴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공동체가 붕괴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폴리스의 바탕을 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가 일단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 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보편적이라 해도 철학이 그것이 태어난 세계는 무시할 수 없어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라고 하는 그리스 공동체 폴리스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난 철학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쟁, 이때의 전쟁은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집약됐죠. 알렉산드로스 아빠가 필리포스, 고대 세계에서 제일 전쟁 잘한 놈이 누구냐? 한 놈을 뽑아라.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 걔 아빠예요. 필리포스. 알렉산드로스가 아빠한테 배웠어요. 좀 더 잔인했을 뿐이야 알렉산드로스. 일단 기술은 아버지가 다 개발해놨어요. 기술이 중요해. 여기서 아빠가 그러니까 잔인 아빠가 기술을 짜야 돼. 그래갖고 애들이 잔인하면 왓당기라. 이 태조 이성계가 일단 기술은 있는 놈 아니에요? 싸움 기술은 잔인한 새끼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 잔인하잖아. 왔다잖아 그러니까. 네? 군놈만 잔인하면 현명한 놈 하나 세종이 나오는 기라. 모든 게 용서돼. 손자만 손자만 착하면 용서되는. 저도 항상 조선건국을 딱 보면서 태조 이성계가 싸우면 왔다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국사책임은 조선 이 한반도 역사를 툭툭툭 털어서 싸움 잘하는 놈들 들어봐라. 김유신, 이성계,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 이수신 그 세 사람 아니야. 싸움 잘하는 놈 들어봐라. 권율은 아니고 권율은 이렇게 아줌마들 앞섰으면 권율은 못 이겼고 벌거 좀 아주머니 돌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저 권율입니다 이 세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한반도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성계 싸움 잘하니까 근데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고대 전쟁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책들 또는 고대 전쟁의 역사 이런 책들 있잖아요. 보면 알렉산드로스에 의한 전쟁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동전이 펼쳐진 게 말 타고 다가닥다가닥 새로운 감각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의 감각 경험을 갖다가 깊이와 넓이를 바꾸는 것은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기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전차 이런 것들 페르시아에서 전차가 이 그리스 세계에서 최초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른 종류의 진법과 병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페르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싸우면서 이 사람들이 세계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폴리스의 이 근거를 둔 철학들이라는 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죠. 우리의 세계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인공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식을 취득하는 방식도 다르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 다음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한 그리스의 황폐화 및 대제국의 두드러진 퇴폐와 쇠퇴 등을 포함하여 점차 거칠어지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여 철학자들이 취했던 서로 아주 다른 방향들의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소제목처럼 험난한 시대이고 거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인간들이 감각으로 경험하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감각 경험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낯설고 새로운 감각 경험들이 생겨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일종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플라톤의 아카데메이아는 5,60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닌 놀라운 폭과 그러한 철학의 폭에 자영된 도시국가 세계는 그랬죠. 이 폴리스 세계는 알렉산드로스의 승리이 죽음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였다. 그랬죠. 이게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폴리스 세계가 몰락하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도 이제 몰락하게 되고 그들이 내놓는 윤리학이나 그들이 내놓는 정치철학도 무의미합니다. 지금 김태희 학생이 그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이거를 갖다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읽어봐요. 근데 그런 그 고대 그리스 비극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의의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 그 폴리스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겪어보지 않은 문제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겪게 됨으로써 직면하게 된 문제들을 드라마로 내놓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왕 아시죠? 소프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스토리를 보면은 애가 자기 오이디푸스 애가 막 길 가다가 저기 라이오스 왕이 이 자식이 뭐야 그러니까 이 새끼 너나 죽어라 그 몽둥이를 때려주는데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 엄마하고 자고 애를 낳잖아 그 애들이 여동생이자 저기 뭐야 딸이잖아요 KBS에서 만약에 그걸 드라마로 내놓는다고 했어요 게시판 망가져요 니들 드디어 이제 공영방송 포기했냐 어? 정현준 그만 물러날 때가 됐네. 뭐 PD 나와라. 난리 나죠.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드라마로 봤단 말이죠. 지금 주말 연속극이에요. 그게 축제 때 이게 상연이 됐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는 건 우리가 21세기 한국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그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지금 BC 5세기에 한국에 그런 작품 나왔어요? 한반도에서? 없어요. 근데 왜 근데 그런 그, 정말 극단적인 작품이 나왔냐? 상황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근데 그럼 싸움이나 열심히 하지 무슨 드라마? 그게 그들의 정신성입니다. 한번 역할로 롤플레잉을 해보는 거예요. 역할놀이. 어떡할까 우리?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연기를 이렇게 보는 게, 드라마를 보는 게, 연기를 보는 게, 그게 정치학술의 공간이 정치.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쨌든 그런 세계는, 그런 세계를 거쳐서 지금 138페이지 넘어가면은 세 번째 줄에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주론이 그들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헬레니즘 세계는 대부분 윤리학의 문제에 몰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윤리학의 문제라고 하는 말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처세술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주를 오래도록 누리는 처세술의 문제에 몰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아시, 뭐가 제일 많이 팔린 책? 처세술 책이죠. 처세책이 많이. 지금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헬레니즘 시대예요. 전쟁이 끝난 지 50년밖에 안 됐고, 그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가 어떤 건지 알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세술 책이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 마땅하고 옳은 일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지금 철학 책 쓰는 놈이 미친놈이요. 내가 책 쓰다가도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 책 내주는 양반들 고맙다. 이렇게. 저 양반들이 뭐 믿고 저런다냐. 참. 한심스러운 일 아니지. 이 세월이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은 팀 스포츠 같은 것이 되었으며, 동시에 좋은 삶에 대한 추구가 되었다. 여기서 좋은 삶이라는 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이 점차 통속적인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지적해둘 만하다. 통속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주의와 보편주의였다. 이 세계주의와 보편주의가 생겨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일단 맨 밑에 줄에 보면 동방에서 온 종교들이 뒤섞이면서 당연히 세계주의와 보편주의가 생기는 거죠. 세계주의와 보편주의를 좋게 말하면 세계주의와 보편주의고요. 나쁘게 말하면 잡탕이죠. 잡탕주의가 되죠. 특별하게 고수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죠. 서양에서 온 종교들이 뒤섞이면서 여기 목사님은 이 축복 자판기가 되어가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 알고도 신도들이 원하지 않, 제가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신도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정통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그걸 하면은 신도들이 원하지. 신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다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된 거죠. 한국의 교회들. 몇몇 정신 차린 교수, 목사님들 빼고는.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온 종교들이 뒤섞이면서 그리스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자, 상황이 어떠한지 딱 짐작이 가시죠? 험난한 시대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폴리스를 근거로 성립되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은 성립되지 않는 이 시대. 여기에 이제 철학은 우주론과 같은 아주 알미 축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통속적인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온 사상체계들이 뒤섞이면서 좋게 말하면 세계주의와 보편주의를 바탕에 깔게 되었다. 이때 이제 139페이지 에피크로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에피크로스 그러면은 딱 쾌락의 추구와 감각의 기쁨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였다. 딱 거기 있죠. 중간쯤에. 그래서 그의 주된 관심사는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즉 아타락시아이었다. 아타락시아. 에피크로스 그러면 아타락시아. 딱 기억을 해주세요. 아타락시아. 좋죠? 세이 좋아? 아트락션. 아, 좋죠. 네, 좋아요, 좋아요. 딱 그 평정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해서 아트락시아. 그래서 이제 140페이지나 여기 그 아트락시아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두 번째 중요한 헬레님 학파인 스토아학파. 스토아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현실 학생 알아요, 몰라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로. 가만히 있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평화롭게 가져라. 이거 있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스토아학파의 특징은 이성에 대한 거의 광적인 믿음, 이렇게 했는데,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플라톤식의 어떤 그런 탐구하는 이성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보는, 관조하는, 가만히, 외부의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그러니까 아까 그 에피크로스 학파가 아타락시아 평정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동심이라! 넘겨보세요, 부동심. 14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아파테이아, 부동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 평정심하고 좀 달라요. 아타락시아는 쾌락을 통해서 마음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약간, 아타락시아. 근데 여기 아파테이아는, 그 아파테이아는, 아라는 단어가 뭐뭐에 반대하잖아요. 파테이아는 열정이잖아요? 열정이 없는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있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 명상록을 읽어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이제 그 죽음이 너를 불안케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 있잖아. 그 저기 무슨 영화지? 저기 러셀 크로 나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있잖아, 영화. 그 영화 맨 처음에 게르만족하고 로마군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리차드 헤리스가 말 타고 그 수염 긴 황제. 그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영화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스토아 철학자인 황제가 전쟁터를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리차드 헤리스도 했었지. 전쟁터 다니느라고. 제가 리차드 헤리스 무지 좋아하는데. 어쨌든 스토아 학파는 이게 바깥 자신들이 혼란한 세계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과 잔혹함과 허망함이 최고조로 달한 사회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으로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주의 원리는 그냥 평화롭게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열정을 갖다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냥 살면 된다. 그 다음에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타락시아, 이게 일종의 연락이에요, 연락. 즐겁게 쾌락을 누릴 것을. 쾌락을 누리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 이게 아타락시아예요. 근데 스토아 철학이 됐건 에피크로스 학파가 됐건 이 앞에 아타락시아니 아파테이아니 이게 영어든 이 그리스어든 아예 아가 보면 히스토리칼 그러면 역사적인인데 아 히스토리칼 그럼 반역사적인 그런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아가 붙으면 가령 레테가 있는데 레테가 뭐예요? 레테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 강 무슨 강? 죽어서 어? 죽어서, 예, 맞아요. 근데 영혼, 이제, 여기, 이승 세계가 여기 있고, 이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저승이 여기 있는데, 이 저승과 이승 사이 흐르는 강이 레테강이죠, 그죠? 레테강인데, 레테강을 영혼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응? 죽는다고? 죽은 다음에 건너는데. 물 먹는다? 영혼도 물 먹을까? 아니면 뭐, 피라니아가 와서 쏠까? 망각이 일어나죠, 이거. 망각의 강이. 그죠? 근데, 그럼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레테 강이, 강 이름도 되지만, 레테 그럼 망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뭐겠어요? 기억. 어? 뭐라고? 앞에다 R을 붙이면 된다니까. 망각 안 함. 그래서 아레테가 기억이야. 이게 아레테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텔 망각 안 함. 안 잊어먹음. 응? 근데 지금 스토아 학파가 됐건 에피크로스 학파가 됐건 앞에 아가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소극적인 태도고요.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가 아니라 둘 다 스토아든 아이고 빡 스토아파 가령 내가 스토아파의 철학자다 그러면 세상에 뭐 가령 내가 장군이에요. 나 스토아파 철학자 장군 지금 적이 뭐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방어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인 철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에피크로스 학파라 해서 쾌락을 추구한다 해서 야 우리 뽕이라도 맞아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고통을 좀 덜어낼 뿐이지. 근데 이게 에피크로스가 됐건 스토아가 됐건 그나마 평정심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완전히 소극적인 것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 회의주의가 됩니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회의주의, 그게 아주 극단적이잖아요. 피론이즘이라고. 이 철학은 피론에서 로마의 세스투스 엠피르쿠스 이리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00년 지나가 500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 피론이 창시했다 해서 피론이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회의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온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회의주의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이 피로니즘은 한마디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14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확신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에포케. 에포케라는 말 있죠. 에포케. 확신을 유보해야 한다. 요것은 저기 내를 따로 말하면 판단 중재예요. 판단 중재. 에포케. 판단 중재. 뭐 부동심을 가지라든가 뭐 쾌락을 추구하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잠깐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게 판단입니다. 에포케. 그러니까 아타락시아, 아파테이아, 에포케. 요 세 개의 단어가 각각 학파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표어가 됩니다. 판단 중지가 제일 얼마 사람이 판단 중지라기 판단 중지까지 가려면은 세상살이가 굉장히 험난할 때 판단 중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멍한 상태라고 할 때 진짜 한참 되죠.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에포케? 네. 집회 같은데 다니지 마세요. 에포케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피로니즘이 판단 중지까지 갔는데 요 에피크로스나 스토아나 이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세계에 대한 그 소극적 태도, 철저하게 소극적 태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 피로니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자.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분혹스럽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피로니즘의 이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물론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철학이 이 시대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의 태도로서의 철학이고 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철학에서 이러한 우주론을 탐구하지 않고 원리를 탐구하지 않으니까 로마 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없어요. 그 대신에 로마 시대 뭐가 발전하냐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된 학문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수사학과 법학. 로마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로마 시대가 서양 오늘날 현대 서양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많이 만들어 내줬다. 그럴 때 남긴 게 로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그래서 14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메뉴에 보면 로마의 정치가이자 운병가인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케로. 키케로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키케로는 정치가라고 하는 건 로마에서 나 정치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율리우스 가이사르도 변호사였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생님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잖아. 예, 네, 그러니까 수사학을. 그러니까 키케로가 쓴 수사학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말하자면 학문적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키케로. 로마의 학문적 성향을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키케로예요. 이 수사학을 지금 우리는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번에 저기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어떤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 뭐 스피치 컨설턴트를 하는 이경목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진짜 서양 사람들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래, 막, 마주법, 이런 거 막 틀려버리고 그러잖아요. 방송을 했을 때. 진짜, 민망시로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무슨 말을 써야 되는지 미리 다 연습시켜가지고 하거든요. 대통령들이. 그런데 어디 가면 방명록 쓸 때. 멋진 문장, 이런 거. 진짜. 그래도 이제, 김영삼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쫄병 들어오면 대도 문문 막 이렇게 써주고 그랬는데. 네? 알어? 그거 알어? 영삼이가, 김영삼이가 그게 거기는 돌대가리 갖고 치매 같아도 이 젊은 날에는 김영삼이가 이렇게 애기들 지기 누구들이 오면 신년이요 이렇게 써주잖아요. 뭐 딱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큰 길로 나아가면 거칠 것이 없다. 그렇지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막 김영삼이 이렇게 써주고 막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한글 맞춤법도 틀려버리니까. 아,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통령이.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쌍티나다는 증거거든요. 그, 저,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쌍티나,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이렇게 쌍티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일단 자리에만 딱 가면 달라집니다. 머리 자르고. 그게 너무 싫어서.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허접하게 굴고해도 기본적으로 쫙 교양을 갖춰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만큼의. 한 줌의 양식이라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가서 하고 와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영어 나부랭이나 좀 할 줄 알면 그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중국의 그 뭐죠 저 후진타오나 이런 사람들이 이공계 출신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씨가 중국 갔을 때 뭐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아주 한 30~40년 동안 그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 청년단부터 시작해서 단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느닷없이 삽질하다 온 새끼들 아니에요. 그게. 네? 그리고 중국은 인간이 많잖아요. 그 가령 북경대학에 다닌다 그러면 몇억 명 사이에서 경쟁한 거야, 그게. 기본적으로 이 경쟁률이 다르잖아, 경쟁률이. 그러니까 지금 이 키케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 키케로의 이제 수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키케로의 그 우정론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보면, 이게 바로 로마 교양의 최고예요. 로마 시대 교양에 있어서 최고봉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우주론적인 사색은 없고, 이제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갖춰져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법률과 그 법률을 가지고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수사학. 이게 필요한 거. 그리고 정말로 이 수사학은 필요해요. 현대사의 수사학은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이거는 정말로 저는 저보고 한국의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봐라. 그럼 그런 일이 있을지도 않겠지만, 일단 교육부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수사학을 날마다 같이 공부합시다. 수사 공부 모임을 만들고, 그 학교 선생님들, 뭐, 장학사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좀 해봐가지고, 이거 좋네요. 해갖고, 단계별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사학, 이거 하는 걸 도입하고. 이 국어하고도 좀 다르고, 사회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논술하고도. 이게 멋지게 말하는 법이거든요. 사람이 멋지게 말할 줄 알면, 이게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쓴 문장을 멋지게 쓸 줄 알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멋지게 말하는 법.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멋진 문장들 많잖아요. 한시도 있고 시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중국의 한시들도 있고 셰익스피어의 그 드라마 대사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네? 얄라부리하게 이상한 것만 가지고 공정 말고 그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혼란한 시대의 철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키케로를 읽어보는 것도 썩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키케로 중요한 사람인가? 키케로. 그래서 제가 키케로 늘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인도의 신비주의와 논리학, 이거는 그냥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일단 고대 시대의 철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한 신과 철학자들 해서 다음 주 155페이지부터 이제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요. 155페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하고 조금 다르게 다음 주에 이제 종교와 정신성이라고 하는 스피추얼리티라고 하는 이런 부분.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힌두교, 자연학교, 불교 이것까지도 묶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종교와 정신성. 일반적으로 이 로버트 솔로몬의 책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철학개론 책에서는, 철학사 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정신성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무시하지 못해요. 아까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처음에 세계를 우리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미신적 세계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종교적 세계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감각적 세계 이해가 있을 수 있고 철학적 과학적 이해들이 여러 종류 이해가 있겠죠. 종교적인 세계의 이해, 신화적인 세계의 이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1차원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1차원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